좀 학엽고팠다. 눈물도 흘렸다. 원망도 해봤다. 삶에 지쳐 쓰러져도 봤다. 이 나이에 못할 게 뭐가 있을까.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이 딱 좋아. 지난 일은 생각 말자. 후회를 말자.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이 딱 좋아. 무서울 게 없던 나였다. 실패를 해보고 욕심도 버렸다. 이제 마음도 다 비워버렸다. 이 나이에 있을까.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이 딱 좋아. 지난 일은 생각 말자. 후회를 말자.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이 딱 좋아.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이 딱 좋아. 지난 일은 생각 말자. 후회를 말자.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이 딱 좋아. 더도 말고 덜도